소리한다고 I don't know why 자신 없다고 I don't know why 사랑한다고 말도 못하고 날 포기한다고 I don't know why 사랑한다고 Just tell it to me 내게 말해줘 Just tell it to me 나를 원하면 사랑한다고 내게 말해줘